Yeah. Okay. Just listen. 불호야, 불호야. 이제부터 내가 불호야, 불호야, 불호야. 전부 내 앞에서 직사. 가녀린 팔로 날 가로막을 때 난 무협 앞에 잘 빠진 가스고 날 가시라 불러 널 막해. 내 말이 구더명이고 너 짝두위를 걷는 나그네. 누구 없어 불호려고 떨어지니 니 목을 딱 대. 와 건방지네 돈 좀 낮춰 빡세게 다 씹어줄게 정성 담아 작년에 왔던 각설이 이제 나냐 모두 긴장해 지금부터 내 말 다 잘 들어 불호리야 불호리야 잘 들어 불호리야 불호리야 파티야 뒷거침 눈을 만져볼까 모두 곱게 들려 잠깐 나 좀 봐줘 우지 말죠 네가 달래줄게 떡 하나만 주면 한 잡아 먹지 불호리야 불호리야 이제부터 내가 불호리야 불호리야 불호리야 전부 내 앞에서 직사 차려 열중쇼 귀열고 있다도 모두 다 신야담 벗성 나서 얼씨구 지워자 어기야 뒤어차 어이가 기가 차 웃을 수 있을 때만 거두서도 웨이컴 비어져 다들 벌벌 떨어 밤 새겨질지 모르는 파일 가차인 놈들 지레고 먹고 먹혀 들어가 야 도전 않고 남탓 5월 신세 타령 난 오늘의 최선 달 기회보다 빨리 달려 다 걸러와 건방지네 돈 좀 낮춰 빡세게 다 씹어줄게 정상 담아 작년에 왔던 각설이 이제 나냐 모두 긴장해 지금부터 내 말 다 잘 들어 불호리야 불호리야 잘 들어 안 잡아먹지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니 시작도 못했는데 어렸지 내가 그때는 정말 사랑이 뭔지 모를게 야 불나만 내 머리 감았지 몇 년을 기다렸어 속이 차올라 내 목을 졸라 정말 날 힘들었어 그 위에 끝이 볼 때까지 주저앉지 난 Don't stop 안 마르지 내 눈물 결대로 흘러내려 drip drop You wanna hang out? 잘 들어 불호리야 불호리야 잘 들어 불호리야 불호리야 어디야 뒤포차 누굴 만져볼까